나는 뒷모습에 난 자꾸 한마디 못하고 yeah 눈물만 흘리고 있어. Oh oh my babe, oh oh oh my babe, oh oh oh my babe, oh oh oh my babe.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 끝내도 찾고 있어. 사랑을 훔쳐 달아난 널 찾아 낯설은 거리 헤매고 있어. 한숨과 절망 남아 이것이 내게 남은 전부라고. 한적해진 새벽 이 거리 속에 널 만날 것 같아. 오늘도 밤을 새 구겨진 사진 속에 맑게 웃는데 결국엔 무너지는 사랑. 나 울지 말자고 몇 번이고 다짐해. 울리지 않는 핸드폰만 바라봐.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 돌아오는 길에 너를 보게 됐어. Right, 하지만 내 앞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날 보며 잔인하게 웃었어. 그의 몸부림을 치면서 꿈이라고 소리치면서 한 잠을 잤어. Yeah.